남승우 청년조항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우리 공화국 국민들을 집단 유인납치해 간 남조선 당국의 천인공노할 범죄적 만행을 규탄해서 2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만은 이번 납치 사건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그 무슨 새로운 북풍을 조작해보려는 비열한 목적 밑에 감행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대형의 반공화국 모략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반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인권유린의 주범, 민족 반역의 무리들임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은 남조선 당국은 피해자 가족들의 애타는 요구대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딸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하며 온결의와 세계 양심의 절규를 받아들여 전대미문의 집단 유인 납치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공화국 여성들을 지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의 범죄적 만행을 계속 은폐하고 공화국 국민들을 부당하게 강제 억류한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만은 강조했습니다.